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운 스님의 탄생 75돌을 맞으며 전국 청소년 학생들의 백두산 미륜 고향집회로의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1일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대운 스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운 스님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행군 대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대원 스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임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 대원들은 보천도를 향하여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해산시 안에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답사행군 대원들을 환송했습니다.